경야는 최고 경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신윤사에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과합을 철저히 관철해서 오리를 자주 통일의 살국면을 열어놓는 의의 깊은 해로 빛내기 위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종부종당 단체 연합회의 호소문을 지지해서 총련 도쿄도 본부 위원장, 홋카이도 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총련 본부 위원장들이 23일 담화들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들은 호소문에 담겨진 졸세비인의 통일 의지를 깊이 있게 해설 선전하고 4대 매국 세력을 견결히 반대 배격하며 조선만도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특색 있게 보려나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